태양절경측 스웨리의 준비위원회와 로마니아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들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강연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러시아 연방 레닌 공산주의 청년동맹과 이슬란드의 레이키아비크에서 결성됐습니다.